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오늘 열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마이클리 이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입니다. 아, 왜 이렇게 다치셨어요? 저요? 고령화라며. 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나갖고, 키움증권에서도 채널K도 이렇게 방송을 해먹었대? 네, 노령화 돼갖고, 네. 늙어갖고, 너무 넘겼다고. 아니, 이렇게 다친지 몰랐지. 진짜, 그래갖고 내가. 난 살짝 어디 까진 줄 알았어. 아유, 녹음하기 쉽지 않다고 자이네끼를 하냐니까 빠져갖고, 네. 지난주에 나 없으면 뒷담화도 재밌게 하고, 네. 또 미녀 캐스터 등장했더만. 그러니까, 미녀 캐스터 오늘 안 오나? 오늘 3시 넘어서 온다는데. 뭐 일단 3시에 응. 녹화 끝나고서 또 온다고 하니까. 내가 너 방송 재미없었다고 오지 말라니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띄워주세요 갖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지난주에 말이야. 근데 그 우리 강선생은 또 어디 갔어? 강선생은? 아저씨? 네. 강선생 어디 갔어? 강선생은 지금 바쁜가 봐. 연락이 안 돼. 다 좋은데 강선생이 가끔 이렇게 잠적을 한다. 아이고 화장실에 그 친구도 장 트라볼타 아니야. 장 트라볼타라 꼭 전화기를 두고 어디 가면은 만나 볼 수가 없어. 화장실 끝나면 오나? 어? 너 뭐 그러지 않을까요? 아 화장실 끝나면 올 것 같아요. 아 지난주 방송 재밌었는데요. 하여튼 상당히 저도 하여튼 재밌게 들었어요. 전 비행기 안에서 들었는데 재밌었고요. 아 시장이 말이에요. 저는 항상 보면 제가 출장 가거나 좀 한 뭐 좀 장기적 출장 가면 시장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잔잔한 적이 없다. 시장 급등 아니면 네네. 급락이었는데 이번에 급락했다가 급반등하고 말이야. 그랬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훈 과장. 네. 확실히 지금 그 기관들이 네. 주도하는 썸머랠리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항상 그렇지만 시작은 외국인들이 딱 튀어주고 네. 오랫동안 사놓고 있다가 네. 딱 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찰시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게 기관들이잖아요. 네.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확 늘어나면서 기관들이 네. 코스닥을 이제 사기 시작했고 네. 기관들이 코스피 안 사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코스닥 사네? 지금 코스피 사면 병신 소리 듣는 거야. 병신? 말심하다.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그 네.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매니저들 사이에서 매니저들도. 네. 진짜 가치 투자만 하는 또 우리 메리트증권 자산운용의 주한리 대표 이런 분들 빼고는 네. 남들 다 사는데 나 안 사면은 왕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왕따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기관들 사이에서 네. 좀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제 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2.3% 급등하고 네. 뭐 사니까 바이오 제약이죠. 네. 오늘도 에스텍파마가 상한가 들어왔는데 아, 이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 다들 알면서도 그냥 따라 붙는 네. 이런 그런 장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뭐 철저히 소외가 물론 대형주들이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는데 네. 모멘텀이 없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대형주들이 모멘텀이 그래도 좀 약한 이유가 7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삼성전자 프리어닝이 시작하잖아요. 네네. 안 봐도 뻔하죠. 실제 삼성전자 컨셉이 나눠지고 있고 네. 나머지 대형주들 정유화학 빼고서 잘 나오겠습니까? 네. 못 나오죠. 네. 그럼 그거 뻔히 하면서 그럼 무하로 거기 붙어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는 7월 말부터 시작되니까 네. 지금부터 7월 말까지는 어차피 대형주도 어닝쇼크 나는데 한번 여기서 돌아보자. 그런 중소형주 솔직히 묻지마까지는 라기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어차피 시세는 거짓말을 하다기 좀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어떤 중소형주 랠리는 7월 말 중소형주들의 바이오 제약 화장품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는 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이성훈 교수는 시장 뭐, 교수 공개도 되나? 교수는 뭐 일단 임명장을 받아야 교수지. 근데 첫 그 녹화가 우리 사이버대학 녹화가 다음 주 7월 7일? 예? 네? 그러니까 네, 예. 임명장 받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안 하고. 예? 네? 예. 네 맞죠. 네. 임명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렇죠 뭐 아직 교수라고 하기 좀 시장 어떻게 보냐고요? 시장은 뭐 일단은 그리스는 전전히 얘기했잖아 몰라나 뭐라고 했는지 개무시 네. 그리스 개무시 네, 그리스는 네. 이제 의미 없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덱스 랠리가 나올 거냐?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이오가 너무 뜨겁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가 뜨거운데 바이오가 화장품의 길을 갈 거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도 결국에 남은 게 아모레, LG 생활건강,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 삼성에베네스 이렇게 다섯 개 남았거든요. 코스온. 코스온까지. 뭐 이렇게 다섯 개 남아 여섯 개가 남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도 네. 몇 개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 제외하면 네. 또 이렇게 다 탈락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실적 시즌 왜냐하면은 최근에 바이오가 올라오는 이유가 그동안 안 가서 네. 근데 이런 걸로 가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안 가서 아, 안 가서 안 가래도 갔다가 막 가고 임상 일상이라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웅제약 좋은 거 다 알지 다 알지 네. 근데 이제 대웅제약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무슨 메리톡 그 보톨리늄 톡신 그것만 하면 다 가더만 그냥 보톡스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보톡스가 대웅제약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유통망을 갖고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유통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톡스 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 가 매출하고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과열돼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도 이런 조정에 대한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어떤 네. 근데 이제 바이오가 계속 가는 거는 뭐냐면 대체제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 네. 대체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의 대체제가 바이오가 나오니까 화장품이 좀 주춤하면서 옥석가리기가 됐듯이 네. 이거를 대체할 만한 쪽이 나오려면은 게임은 아닌 것 같고 네. 게임은 왜냐하면 한번 해먹은 거니까 네. 게임이 아니라 뭐 핀테크가 됐던 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엔터 업종이 됐던 뭔가 네. 이거를 대체할 만한 강한 좀 업종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업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바이오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카카오가 좀 올라오긴 하는데 시가총액 1위로 근데 카카오가 다른 종목들을 끌고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 또 주식 그 또 좀 잘하시는 네. 또 그분께서 이런 네. 말씀들 하셨어요. 네. 주도주는 네. 폭탄하고 같다. 네. 무슨 얘기예요 그게? 터지면은 터진 데는 다시 안 간다. 그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폭탄이 한번 터지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재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주도주가 돼서 터졌을 때는 네.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주도주가 될 수 없다. 디파동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옛날에 뭐 차화정도 그렇고 조선주도 네. 그것도 그렇고 네. IT 쪽 게임주 그러니까 솔직히 게임주도 못 가는 이유가 네. 한번 당연히 터졌잖아요. 네. 열 배 갔죠. 예,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미 화장품 한번 터졌다고 봐요. 터졌기 때문에 압축이 되고서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거는 모두가 다 같이 묻지만 손에 손잡고 가는 게 주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화장품 터졌기 때문에 한번 네. 지금 가는 용만 가는 그런 네.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바이오 제약은 이제 한창 터지는 중이죠. 네. 한창 터지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이오 제약이 거품이다. 뭐 PBR 6배면은 매년 성장률이 50%가 되는데 그게 되겠냐 말이 되냐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미약품 25만 원일 때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죠? 라는 얘기를 했고 네. 20만 원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200만 원 올라갈 때 이게 거품인데 왜 여기서 사라 그러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물론 그분들이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고 네. 뭐 네. 시세를 어느 정도는 좀 즐길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부터는 자기의 투자 가치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결국 그래도 나는 가치 투자 위주로 한다. 네. 그 숫자가 나온 종목도 위주로 하겠다. 네. 마신 분들은 그냥 그걸 갖다 그냥 쭉 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아씨 이렇게 밖에 이렇게 돼버린 순간 네. 멘탈 흔들려 버립니다. 네. 그때 내가 그걸 확실히 다 잡을 수 있고 이게 어느 거품이 터지고서 화장품 밀릴 때 같이 밀렸던 것처럼. 네. 바이오도 밀릴 때 가면 다 같이 싹 밀리겠죠. 네. 그럴 때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이오 어느 정도 동참이 된다고 보여주는데 네. 그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존의 자기의 어떤 투자 가치를 갖다가 투자 어떤 기준을 갖다가 계속 지켜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애들 가니까 코스닥 IT 섹터 쪽에서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으면 걔들 주문을 못 받아요. 네. 오히려 떨어져요. 회사 알아보면 전혀 문제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왜 떨어지냐면 시장에 관심이 없어. 시장에 이게 왜 떨어지냐면은 저도 일부 고객들 포트 중에서 그런 종목도 있어요. 네. 이게 왜가 왜 못 가냐 이게 오히려 못 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 네. 그 알아보니까 결국 얘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못 가게 답답한 거지. 네. 팔고 사는 거지. 네. 손절하고서 네. 바이오를 들러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 더하기. 기관들 새로 들어온 자금들 머니게임 더하기 네. 대형주 못 가니까 더하기 네. 금리 낮으니까 고퍼 괜찮아 더하기 네. 등등 모든 게 다 합쳐지면서 그리스와 메르스와 모든 이슈를 이겨내고서 바이오제약 쪽에 사상 유례 없는 네. 랠리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이성원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1323 뭐 그런 것들 예, 그것도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를 버블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심한 거는 심하다라고 보는데 네. 뭐가 이제 심하냐면 네. 그러니까 일상에 있는 단계에서 가는 건 좀 심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상 네. 라인업 쭉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일 모직도 참 오늘 날짜는 7월 2일입니다. 어제 하루 네. 늦게 녹음이 돼갖고 늙은이를 우리가 또 용서하지 않아 갖고 이것들이 봐주지 않아 갖고 7월 1일 목요일 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혁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네. 지금 네. 보게 되면 네. 준혁이를 탓해. 네. 준혁이를. 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1상 단계, 그러니까 3상의 라인업. 그러니까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제일 모직이 바이오 에피스. 최대한 네. 쪽을 이제 내년에 나스닥에 리스팅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상 네. 라인업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3개, 뭐 네. 항암제에서 뭐 몇 개, 뭐 이런, 네. 2개,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걔네가 삼상이 4개인가 3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임상 1상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너무 선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글로벌 유통망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네. 셀트리온이 어쨌든 최근에 주가는 어떻게 됐나? 최근에 어쨌든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 최근에 뭐 주가 나쁘진 않네. 그래서 네. 다른 종목들이 워낙 세서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화이자라는 유통망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이자가 인수했으니까 네. 셀트리온이 유통하던 회사를 그러니까 네. 그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화이자에 대한 유통망을 갖고 가는 건데 이 글로벌 유통망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일단 첫 번째 평가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쪽이 됐다고 해서 결국엔 그게 다 현금으로 꽂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중간에 하다가 딜이 깨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은 결과 안 나오면은 돈 그다음부터 마일스톤 그러니까 돈 지급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해서 그 망했던 그 안 된 기업이 있잖아요. 젠백스. 그죠? 그 주가는 갈지 모르겠어요. 젠백스가. 그렇죠. 근데 이게 최장암 삼상 실패하고 나서 지금 가는데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네. 삼성제약 인수해갖고 레모나 잘 팔린다고 하는 건데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말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야 레모나 김수영이 선전하니까 주가가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 기업 있잖아요. 그 저기 어디야?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바카스 네. 바카스도 지금 뭐 바카스 가족끼리 왜 이래 이걸로 네. 선전하는데 네. 바카스 만약에 광고가 이민으로 바뀐다 네. 대박 나는 거거든 바카스 그렇죠. 중국 그렇죠. 진출하면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제약 레모나로 그렇게 젠백스에 대한 시가총액을 조 단위로 만들기에는 그건 좀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솔직한 얘기로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코미넉스 언제적 코미팝이야 그게. 몇 년이었죠? 11년. 그 표적 항암제가 언제적 항암제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된다는 얘기는 그때도 코미눅스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이 바이오의 그 1세대 선두 주자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걔는 표적 걔도 이제 항암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개발됐던 게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됐다라는 거는 이건 문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가는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네. 이런 것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후발 주자로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냥 이런 라인업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네. 파이프라인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갖고 있지. 네. 근데 문제는 유통망이 있느냐, 삼상의 단계에 와 있느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협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네. 이런 걸 갖고서 접근을 해야지. 네. 그거 진짜 실적이 찍히느냐. 그렇죠. 이런 걸 갖고 접근해야지. 그냥 얘도 뭐 하고 있고, 쟤도 뭐 하고 있고, 이것들은 다 탈락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런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도 진짜 우리 아까도 화장품들이 지금 몇 개 종목만 살아남았잖아요. 압축이 됐듯이 바이오제약도 그렇게 압축이 될 만한 종목들을 이미 시장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이성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뭐 코미팜도 시작해가지고서 네. 젠백스부터 해서 이제 그런 애들은 쳐다보도 안 봐요, 솔직히. 메이저 어떤 그런 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마 쳐다보지도 네.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고 확실히 실현 가능성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점점 시장 압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것들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거야. 주식하면서 자기가 산 기업의 그 회사 홈페이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 응. 근데 남들 좋다 보니까 사고, 차트 보고 사고, 그러고서 이제 물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연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 반스 입고 바지 위에다 반스 입고 돌아다니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옷을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입어도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주식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슈퍼맨처럼 어? 차트 보고 사고 그 다음에 회사 알아보는 회사를 알아보고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살 땐가 아닌가. 근데 그리고 언제쯤 사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회사를 알아봐. 이거 뭐냐면 반스 입고 바지 위에다 반스 입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영화 속에서는 그게 영웅일지 몰라도 현실에서 그 미친놈이라고. 반스 입고 돌아다니면 그 뭐야? 바지 위에다 반스 입고 돌아다니면 미친놈 소리 듣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꾸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최소한 그 기업이 뭔지는 먼저 사기 전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니까 늘 이제 반스 입고 돌아다니는 미친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게 개인들이 차트 맹신이 너무 있어요. 네. 딱 어떤 종목을 얘기해서 이거 한번 이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면은 딱 차트를 봐. 네. 그러면은 네. 좀 올라갔어. 네.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개인들 지금 오란 항상 나온 뉴스야. 매년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올해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산 종목과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의 수익률 비교. 네. 언제나 그러면은 오겠어요. 외국인 다 수익 났지. 근데 개인 다 마이너스는 왜? 떨어지는 종목만 사니까. LG전자. 이런 것도 다 좋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지난 4년간 5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깨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걸 깨고서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거지만 진짜 해병대 가서 비싼 걸 더 비싸게 줄 수 있는 깡을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하고 안 바람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어느 정도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 포트의 전부를 그런 종목으로만 채우지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실적이 나와주고 숫자가 나와주는 종목들도 분명히 넣어야 되고 바이오 하나에 몰빵한다 미친 거죠. 그건 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갖다가 좀 적절하게 좀 배분해서 일부는 그런 종목들 고퍼주시기 어느 정도 좀 들어붙고 나머지 일부는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분명히 올해 100% 찍히는 종목들 그런데 시장에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도 동시에 보면서 항상 이거 내 균형을 가지면서 봐야 된다 하고 보여집니다. 저는 약간 보면 있잖아요. 저도 그 비슷한 의견 더 비슷한데 그 버블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이번에 출장 갔다 왔잖아요. 네. 미국도 갔다 오고 캐나다도 갔고 몇 군데 저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번에 그 뉴스 중에 미국에서 소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일 큰 소식은 역시 저겁니다. 우리 시장 전혀 상관없는 건데 이번에 그 이번에 최근 가장 뜨거운 여전히 소식 중에 하나가 저거죠. 그 동성 결혼 있잖아요. 네. 동성 결혼이 50개 주 모두의 사법 그 허가라고 대법원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제 큰 뉴스가 하나 있고요. 그건 우리 주식하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주식이라. 예, 뭐 종교적으로 그렇고 비판한 사람도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고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가 오바마 케어거든요. 오바마 케어 또 합헌이 났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 상당히 큰 이슈거리가 여전히 되고 있어요. 그러게 뭐냐면 이제 잘들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얘기 많이 했고 제가 작년 한 10월부터 이성원 대표한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네. 채널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난 모르지만 내년에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 공부 좀 해야 된다 기억나죠? 네. 근데 결국 그게 지금 주가 5배, 10배 막 나가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모르니까 정확히 종목별로 제가 접근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 이성원 대표나 우리 김성 과장 잘 알죠. 저는 세세한 종목은 잘 모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근데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방향을 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은 고령화라는 거거든요. 고령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고령화가 고령화 사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계속 생명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인도 사람들 늘어나라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건 분명하거든요. 거기서 오바마 케어는 결국 모든 국민은 어찌되었건 간에 상당히 많은 국민을 의료보험 제도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모자란 사람 보조금도 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런데 불구하고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약은 글로벌 소위 글로벌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독과점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웬만한 좋은 약들은.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수요 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는데 폭증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들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그래서 공급 물량을 조절하거든. 더 이상 공장 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핵심이니까 그걸 반대하는 쪽에 있어 보면 항상 독과점에 대한 반독점 금지를 하고 수를 거는데 미국 정부, 유럽 정부에는 팡팡 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피해서 바이오시밀러로 가는 것이고요.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제네릭 상품 제약에 대한 수요를 계속 늘리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다? 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앱. 앱이 뭐냐면 스마트 앱이 들어가고 웨어러블 기기랑 맞붙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기계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해요. 종목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종목을 잘 아는 애널리스트도 있지만 지금 보면 웬만한 것이 PER 40배, 80배만 안 나오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ETF 상품이 많이 뜨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IBB나 마찬가지 제가 뭐 거의 1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번에 급판에 들어서 가장 머쓱해진 사람이 어찌됐건 옐런 의장이에요. 옐런 의장이 작년 7월 며칠인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딱 1년 전이에요. 7월 10 며칠로 기억하나? 9월인가 7월 며칠일 겁니다. 찾아보면 나올 텐데 10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옐런 의장이 바이오에 거품이 꼈다 그랬잖아요. 완전 바보 된 거죠 지금요. 그쵸.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딱 두 달, 두세 달 조정하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큰 흐름에서 모든 나라들이 그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니까 공급 물량을 느끼는 것이 바이오시밀러랑 제네릭 상품인데 그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보면 아까 두 분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수급도 다 중요한데 올라갈 때도 떨어질 때도 더 심하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버블이랑 역버블이거든요. 분명 버블이죠 지금 버블. 다 알아요.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오늘 가서도 미국의 전략, 미국의 방송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다들 버블이라고 알아. 미국 사람은 똑같아요. 미국 투자하려고 종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 ETF 사라는 거거든요. 아니 펀드를 투자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들으신 분이 좀 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여셔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거 헬스케어 펀드 우리나라의 거로 기준을 보면 타이거 헬스케어 펀드 그 ETF를 말씀드렸잖아요. 코드번호 143860. 제가 뭐 추천하는 게 아니라 143860이 보면 미래에서 운영 ETF인데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작년부터 얘기 올 초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김성 과장도 마찬가지, 이성훈 대표도 마찬가지, 이성 교수도 강연을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한미약품이 더 가니까 한미약품 사십시오. 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고객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참가하신 분들 해갖고 세트로 사세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방송 내에 점착해주면 개새끼 지랄하나 이런다고요.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 막 사는 거. 그러니까 그걸 못 사니까 할 수 없이 딴 걸 사는 거거든요. 근데 딴 거 사도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심지어는 그 장외시장도 버블이 엄청 뛰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버블도 주식시장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이거 헬스케어 보면 예를 들어 우리 키움을 많이 쓰시는 게 영문을 많이 쓰시니까요. 영문 그룹 밑줄을 말씀드리면 그 영문 쓰시면 잘 들으세요. 영문 쓰신 분은요. 영문 3 기준을 보면 그 TR 코드가 0276이라는 게 있습니다. 0276에 보면 이게 메리츠면 메리츠, 대우면 대우 다 있어요. 그 특정 ETF 구성 종목이 딱 나옵니다. 지금 오늘 현재. 그러면 타이거 헬스케어의 ETF 구성 종목 TR 코드 0276 치면요. 헬스케어라는 걸 딱 치면은요. 여기 보면 종근 다 한미약품 포함해서 셀트리온까지 해서 30개 종목이 정도가 나와요. 그럼 오늘 현재 셀트리온이 20% 들어 있어요. 한미약품, 셀트리온이 20% 차지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이랑 한미 사이언스 이런 거 있잖아요. 포함해서 한 20% 들어 있고요. 나머지 메디톡스 이런 거 지금 말은 다 못 사는 주식이에요, 이거요. 못 사잖아요. 누가 사면 욕 먹잖아요. 심지어 아이센스 들어 있어요, 여기요. 성도 들어있어. 일양약품 들어있어. 바텍 이런 거 있죠. 다 들어있는군요.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ETF가 뜬 것이 우리나라도 ETF 시장이 지금도 훨씬 커진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신 분들이 종목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지금 개별 종목은 딱 못 찍어요. 이 바이오 쪽에서. 왜? 제가 이쪽은 잘 모르거든요. 저 모르는 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방송에 들어가면 이성원 대표도 저를 막 디스할 때도 있어요. 아 형님 이 대표님 뭐하러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왜 안 사냐는 거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좋으면 뭐예요? 못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사면 편하다는 얘기죠. 주식은 언젠가 개 떨어지거든요. 개 폭락입니다. 이런 주식이 다 부피 이게 엄청 버블이 엄청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걸 보면 훨씬 안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신 분들이 잘 모르시면 ETF를 많이 보셔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버블이 보면 미국에서 보면 이런 분명 버블이 있고요. 또 하나가 보면 약간 딴 얘기 들으면 부동산이 엄청 좋아요 미국에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 한 2년 반 정도 전에 사실 보면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그 리만 사태 이후에 제일 시장 그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제일 타격 본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김성 과장? 디트로이트 아닌가요? 아니죠. 자동차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더 큰 데가 있죠. 그게 완전 개박살난 부동산 시장 배가. 아, 부동산? 예. 부동산. 부동산. 네. 못 사는 동네인가요?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 개 박살난 동네가 라스베가스예요. 왜냐면 라스베가스 가보시면 계시겠지만 이게 사막이 완전 뭐 다른 나라 사막이지만요. 신도시랑 이래되겠는데 완전 박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한 2년 전에 그 부동산에 부양하면서 그 부동산 시장에 또 대책을 마련할 때 한 거가 오바마 대통령이 라스베가스 가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정도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라스베가스는 아직은 아니지만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보면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부동산 완전 버블, 부동산 엄청 폭등했거든요. 1년 동안 13% 정도 올라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이 많이 올라간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지금요. 근데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300만 불에 팔겠다고 내놨는데 열댓 명이 달라붙으면서 450만 불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까지 났던 걸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버블이 끼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는 이유는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더 올라갈 것 같으니 사는 거고요. 하나 더 보면 예전에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중국인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기다 인도 사람까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흥 부자들 나라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소위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버블도 주식시장이 하나다. 그렇죠. 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버블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걸 싫으면 아예 정말 딴 걸 보면서 올라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 배합화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예, 아니면 정말 그 정말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뭐 삼성이 됐건 현대차가 됐건 뭐 그런 거를 사갖고 언제까지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그런 걸 계속 생 방법이 있고 정자가 짐작했던 돈을 벌겠다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혐절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요즘 고객들 분위기 어때요? 일단은 그 좀 숫자는 실적은 분명히 나오는데 현재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답답해 하시는 것도 맞죠. 네. 특히나 바이오제약 어제 오늘 급등할 때 이런 분들은 네. 아니 왜 코스닥 지수는 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못 가냐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뭐 바이오제약 같은 걸 갖다가 좀 공격적으로 사신 분들은 네. 뭐 그냥 뭐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일단은 현재 뭐 그냥 분위기 자체는 네. 뭔가 지금 다 올라가는데 그거를 즐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예, 네. 이거 좀 이해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이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바이오 제약 없으면은 네. 이 지금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잘 안 느껴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가 있으면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걸 너무 어렵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면 수익 나는 걸 포기하면 돼요. 네. 그 대신 잘 기다리면 되죠. 기다려서 장기적으로 싼 걸 사면 돼요. 저평가된 걸 사든지 아니면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리스크도 싫은데 폭등하는 걸 원한다. 급등하는 걸 원한다. 이런 거는 불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또 저희 제가 받은 것 중 하나가 이 고사성어 중에서 염일방일 또 뭐야? 이런 게 있답니다. 뭐냐면은 뭔 소리야? 하나를 얻으려면은 하나를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트레이드 오프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염일방일 트레이드 오프. 네. 제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런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자체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솔직히 내가 가진 종목이 어제 올랐다라면 오늘 쉬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확산시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못 가지만은 그게 똘똘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다시 시장 거품이 꺼진다는 건 뭐예요?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다시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거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동안 시장의 어떤 유행에 맞지 않아서 쳐다보지 않아서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은 결국 자기 밸류를 언젠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냉정하게 이런 어떤 바이오 제약사태 쪽에 버블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 그냥 쳐다보면서 배만 아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진짜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들이 멘탈 잘 잡고 계셔야지. 그렇죠. 여기서 뭔가 다가 항상 보면은 기관에 끌어올리죠. 네. 그러면 항상 그 끝은 누가 왔습니까? 개인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때 들어가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항상 꼭지였던 것이 주식시장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꺼질 거품이란 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고 그래도 그거를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뭐 로스컷이든 뭐든 간에 걸어놓고 내가 하겠다라면 하시고 그게 자신 없으시면은 배합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내 종목이 똘똘하다면은 시장 분명히 그거를 찾게 돼 있으니까 자신 그러니까 그것 자신 있으면 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정답이 없다는 얘기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네, 그렇죠. 본인의 성향. 네.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 바이오 이거 더블 간다고 노래를 해도요. 저희 어머니 안 사요. 그렇죠. 못 사요. 네. 하나 딱 사봤거든요. 네. 난리 났어요. 네. 지금 수익이 났어요. 네. 많이 났었지만 수익이 좀 났는데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오세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또 올라갔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와. 아무리 그 어머니만 승질 나가지고서 진짜. 네. 아무튼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본인의 성향이 달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만약 혼자 하시는 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내동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종목이 못 가고 그럴 때는 내가 이걸 갖다가 포기를 하고 저게 뛰어드는 게 자체가 내가 진짜 현재 내가 적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두세 번 곱씹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자신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럴 때에서 내가 지금 보유한 기업의 업황이나 아니면은 회사에 전화해서 지금 혹시 문제 있습니까? 물어본 거나 미공개 이용 정보로 처벌되는 거 아니야? 회사에 전화하면 안 알려 줄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어차피 그 회사는 IR이 있잖아요. 상장 회사는 IR이 있으니까 IR은 담당자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잖아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무 없는 일만 알아켜 주더라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만. 네. 맨날 전화해봐도 아 IR 괜히 전화 시간 낭비야. 아 그건 그렇고 이번에 지난번에 전체적인 분위기 얘기했는데 이 대표가 봤을 때 어때?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요. 강연했는데 고객들 반응은 어땠어요? 고객들 반응은 최근에 창천 장세에 대한 반응. 얼굴 보면 딱 알지. 네. 이분 우리 그 안타깝게 수익 안 내신 분들 많아요. 못 내신 분들. 네. 그러니까 내신 분들은 고맙다고 하고 전에 가셔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이 내신 거지. 그 예전부터 그 방송에서 보고 샀는데 너무 좋았어요. 표정 관리하시는 표정 관리하시는 분들이 극소수. 네. 극소수고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되게 이제 표정이 어두우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정말 어렵다. 네. 왜냐면 특히 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 본인들이 잘 모르는 기업. 왜냐면은 작년 10년,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도, 2010년도 사이클에서의 산업재 공부만 엄청나게 해왔다고, 이 사람들이. 네네. 근데 이 바이오라든가 문화 콘텐츠, 뭐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게임 이런 게 가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전혀. 왜? 자기네가 아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렇죠. 내가 뭐, 야, 딴 따라로 내가 해야겠니? 애들 그 게임 하는 거 내가 해야겠니? 뭐 이런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연세가 되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젊은 사람들도 지금 보게 되면은 주식을 조금만 공부하면 내가 펀더멘탈이 없는데 자꾸 재무제표 갖다 들이댄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죠. 이건희 아들을 보느라는 거지. 이건희 아들 용돈 받고 살잖아. 그잖아요. 근데 얘를 이건희 아들 용돈이 뭐 적네 많네 이걸로 벌어들인 돈이 없네라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재용 아들을 보고 그잖아요. 이재용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거잖아. 그게 라이센스 아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뒤에 있는 뒷단의 거를 봐야 되는데 뒷단의 거를 보지 못하면 지금은 주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의 성격이 네. 숫자에 있는 숫자가 아닌 가능성을 잡고 봐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웬만큼 기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서는 그걸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 바이오 제스트 하나 덧붙이자면은 바이오 제약 섹터를 하나를 더 붙이자면은 지금은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랑 그걸로 올라가는 날이잖아요. 시장이 좀 더 이제는 그 적정한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적절하게 부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실체가 안 나온 실체는 있죠. 라이센스 아웃이 어느 정도 임박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삼상 끝나고 인허가 돼서 현재 한창 마케팅을 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시장이 개화되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아, 근데 말이야 이렇게 와중에 또 미녀 미녀 한 명 나타났네. 미녀. 어 지난번에 내가 없는 틈새 누구 허락도 안 받고 새로운 출연 돈 받았어? 그러니까 출연진 돈 받고 출연 시켜줘서 어떻게 됐어? 지난번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먹었어? 준혁이 하나로 부족했어. 아니 뭐 뭐라도 한 잔 얻어 먹었냐고? 아니 전혀. 그런지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프리미엄 있는 방송에 아무나 출연 시켰어. 김성훈 과장 백으로. 김성훈 과장 백으로. 안녕하세요. 네. 본인 성함. 저는 고혜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부는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는데요. 아, 고혜진 앵커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시장 맨날 방송 출연하고 있잖아요. 네. 느낌 있잖아요. 네. 요즘 시청자들 느낌이 어때요? 주식에 대해서. 요즘 느낌이요? 네. 시청자 대박났어. 저 왜 대박났어요? 첼로 해갖고 난리도 아니었어 제 팀장이. 아 진짜 했어요? 아, 저 방송에서 첼로 했어요. 첼로 해갖고 네. 대박이었어. 첼로 하는 바람에 네. 사람들이 거의 뒤집어졌어. 아 진짜? 아 그건 그렇고 반응 네. 그 주식에 대한 반응 어때요? 그건 이야기. 주식에 대한 반응 오늘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왜 좋았어? 오늘 좋았는데 뭐죠 기상캐스터야? 오늘 좋았고 일단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또 화장품주들이 좀 이렇게 이끄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선주에 요즘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아, 종목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요. 아, 예, 예, 예. 네 전체적인 네. 시장에 대해서 그 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아주 좋았고요. 아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지금 아 거기 얘기하면 안 되나? 네 뭐야? 그 항상 이렇게 채팅창에 보면 네. 그 채팅창을 리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있어요. 어 막 종목을 막 던져 네, 자기들끼리 네, 네. 되게 좀 웃겼어요. 아 그래요? 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내 종목 사라고 좀 물렸으니까 사라고. 아, 시장은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물어보고 일부를 막을 텐데요. 네. 어때요? 어땠어요? 시장은 어때 보여요? 그냥 아니 이렇게 물어보죠. 네. 자. 혜진 씨가 들고 있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 저 오늘 종목 잘 갔어요. 이런 아니, 주식을 다 팔았다는 지가 언젠데. 오늘 사고팔고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수수료가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 이거. 이 여자가 집 말아먹을 여자네. 아, 일부가 막바지에 오니까 또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 네. 강준혁 선생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지하오 네. 강준혁입니다. 아, 강준혁 선생 잠깐 앉으시고요. 네. 우리 일부는 막바지인데요. 네. 강준 선생님한테 딱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예. 중국 시장 예. 지금 이제 그 개조정이잖아요. 예. 개조정. 예. 예. 조정이죠. 개조정. 예. 중국 시장 지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 지금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된다. 예. 간단하게. 일봉상 추세 돌기 우리 저번에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이하되면 되고 나나 예. 얘기했잖아요. 일봉상 추세 오늘 또 깨지는 모습인데 오늘은 예. 오늘은 기울기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멋있다. 좀 더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현대증권에서 그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중국이 뭐 여기서 4배를 간다라고 해서 뭐 점상으로 4배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 예전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300 언저리부터 시작을 해서 한 600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800 오르고 난 다음에 20-30%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역시 그 마찬가지 맥락으로 주목으로 짝짝짝 밀은 거 보이셨잖아요. 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게 공포에 빠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어차피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을 받든 말든 일단 18,000 갑니다. 그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18,000? 네. 그러니까 GDP 생각을 해서 보면 깜짝 놀랐어. GDP 생각해서 보면 그게 낮은 수치는 아, 높은 수치는 아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강선생을 좋아하잖아. 3,000 안 가나요? 3,000? 네? 박근혜 여사님 각하님께서 말씀하신 3천. 3천 그래서 3천? 그래서 중국은 그런 거 알고 싶지 않고 그거는 네. 네, 어쨌든 그걸 이게 자꾸 이제 시장의 어떤 시황관을 보면 오르면은 아, 시장이 막 난리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밀리면은 또 막 이게 또 밀려서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하는데 이럴 때 중심을 잡는 게 이럴 때 인덱스 플레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ETF 투자는 이럴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ETF가 지금 있나? 아래쪽으로? 아, 아래쪽으로 말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모아가면 안 돼요? 4천 원도인데 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 날이 참 가물어요. 네. 내일 비 와요? 모레 비 와요? 그건 모르지. 그런데 계속 인덱스로 그걸 사모으는 건 아니지. 최소한 제비라도 아래로 좀 날고 그 다음에 나는 목구름이라도 좀 보여야지 뭘 사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흐름 자체가 뭐 이제 올라갈 조짐이라도 좀 보일 때 그때부터 네. 시작을 해서 뭐 해도 늦지 않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 마인드 자체를 꺾지 마세요. 그렇죠. 마인드를 꺾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강 선생님 좋아하잖아. 역시 맛선생 친구 강선생 정정원 그래서 오늘 1부는 이렇게 간단하게 네. 하고 네. 이 잠시 후에 2부에서 종목 배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잡았다.